Forbes News. 새하얀 제2기 커리어 챌린지 경학생을 모집합니다. 4년제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에 재학 중인 재학생은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목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하얀 학술 장학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팀에서 글로벌 사랑한대 12기를 모집합니다. 서울 캠퍼스 학부 재학생 중 1년 동안 활동이 가능한 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국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T 에이블에서 KT 에이블 스쿨 4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만 34세 이하이며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의 경우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T 에이블 스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600건이 넘는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답안지가 포대에 담겨 시험장에서 공단 지사로까지는 옮겨졌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수로 채점센터에 가지 않고 파쇄된 겁니다. 공단은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토요일 뒤늦게 사건을 파악해 더욱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재시험을 보게끔 할 계획을 내놨지만 난이도와 변별력을 두고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오전 9시를 전후로 미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국내외로 빠르게 확산했다고 전했습니다. 급기야 인도의 방송사인 리퍼블릭 TV가 RT를 이용해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펜타곤에 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방서가 펜타곤이나 근처에서 폭발이나 사고는 없었다고 알린 뒤에야 소란은 진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거짓 정보를 제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3일에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세계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디스플레이 위크에 참가해 차세대 OLED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롤러볼 플렉스와 지문 및 혈압 센서를 별도 모듈로 부착하지 않고 패널에 내장된 센서 OLED 디스플레이 등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또한 지문과 생체 정보를 동시에 센싱할 수 있는 패널 기술을 공개한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작년 CES 2022에 처음 공개된 QD OLED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 SID에 전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